부딪히며 달려가는 첫 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. 당신을 멀리 멀리 멀어지는 당신을 생각하며 가슴을 적셔오는 지난 추억 어차피 잊어야 사람인 것을 이토록 슬퍼질까 이루지 못할 사랑이라면 내가